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나종합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의 전세계 판매와 교환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뇌종양 전문가인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뇌출혈 전문 의료진의 소생불가 판정에도 불구하고 고 백남기 씨의 수술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백 교수의 수술 강행 이유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름째 철도 파업이 계속되자 코레일이 대학생까지 동원해서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가 추거홍 주한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중국 어선의 충돌에 의한 한국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의 판매와 구제품 교환을 중단했습니다. 이미 사용 중인 노트7을 다른 폰으로 바꾸거나 환불하는 문제를 두고는 이동통신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자입니다. 삼성이 갤럭시 노트7의 판매를 오늘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일반 판매가 재개된 우리나라와 중국이 대상입니다. 또 미국과 멕시코, 유럽 등에서 해오던 신형 노트7으로의 교환도 중지됩니다. 삼성 관계자입니다.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노트7 사용자분들이 교환 환불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삼성은 다만 이미 사용 중인 노트7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의 다른 폰이나 타사의 폰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환불해주는 방안을 두고 이동통신사들과 협의 중입니다. 국가표준원은 삼성 이름 발표와 동시에 새 노트7으로의 교환이나 판매를 중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이미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노트7의 사용을 중지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국토부는 노트7을 항공기 안에서 쓰거나 충전하지 말고 수화물로 붙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노트7의 판매와 교환 중단 조치에 대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합당한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CBS 뉴스 이용문입니다.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뇌종양 전공인 백선하 교수가 뇌출혈 전공의의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수술을 집도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진료기록지와 보험청구서 등에 모두 백 씨의 외상성 출혈을 기록했는데 왜 유독 사망진단서에만 사인을 병사로 기록했냐는 겁니다. 치과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이윤성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장입니다. 이게 설령 300이 아니라 3000일이 경과됐더라도 이건 직접 사인을 쓰는 게 맞잖아요. 기간에 무관하게 인과관계가 유지되면 선행 그렇죠. 권사에게 기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백선하 교수는 그러나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과 백선하 교수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인사 같은데 왜 병사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만약에 고 백남기 환자분이 받아야 할 치료를 적절하게 받고 마지막에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저도 외인사로 썼을 겁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뇌종양 전공인 백 교수가 뇌출혈 전공의의 부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자신이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던 수술을 이례적으로 백 씨에게 제안하고 집도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백 씨의 사인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여당은 실체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미 외인사로 규명됐는데 유족이 반대하면 부검은 강행돼서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C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외교부는 추거홍 주한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중국 어선의 충돌에 의한 한국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오늘 오전 외교부 청사로 추 대사를 불러서 항의와 유감의 뜻을 표현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주한중국 대사관 총영사를 불러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한 지 이틀 만에 우리 정부가 항의의 수준을 높인 것입니다. 우리 군이 2018년부터 울릉도에 중대급 이상의 해병대 전투병력을 배치합니다. 동해 북방 한계선과 가까운 울릉도에 해병대 전투병력을 배치하면 북한에 상당한 군사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름째 철도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코레일이 대학생까지 동원해서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년 전 대학생 대체 인력을 사용하다 사망사고까지 일어났던 기억을 벌써 잊은 것인지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CBS가 단독 입수한 코레일 내부 공문을 보면 서울의 한 열차 승무 사업소에만 최소 6명의 대학생들이 대체 인력 투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부터 최근까지 각각 사흘가량 교육받은 뒤 전철 차장으로 근무하도록 배치됐습니다. 특히 교육 계획을 살펴보면 지난 4일 교육을 시작했던 학생들은 7일부터 근무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어 이미 대체 인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인력 교육을 받는 한 학생입니다. 대학하고 철도대? 네. 아, 지금 2학년 운전. 아, 어디 왔어요? 아, 어제 이름 들었고. 네. 총 몇 명이 나왔어요? 한 저희 20명. 불과 3년 전 철도 파업 도중 하차하던 승객이 문에 끼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당시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했던 전철 차장은 대체 인력으로 투입됐던 철도대학 1학년 학생. 당시 코레일은 무리한 대체 인력 투입으로 사고를 불렀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결국 대학생 대체 인력 전원이 철수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대학생 대체 인력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CBS가 입수한 공문을 얘기하자 확인 후 즉각 조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학생은 이번에 지난번 2013년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명도 안 넣습니다. 증언도 있고 공문 중에도 자료들도 있는데요. 그거 확인한 다음에 학생이 많이 들어가 대기하라고 하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대학생에게 또다시 승객들의 안전을 내맡기는 코레일. 무리한 정상 운행을 명분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고발해 롯데가의 형제 간 경영권 싸움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SDJ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달 30일 신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이 대표 등이 롯데가 인수한 타임즈, 럭키파이 등 중국 현지 기업의 영업권 손상 차손 약 3,700억 원을 누락한 거짓 연결 재무제표를 공시해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시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용품을 당사자에게 택배로 배달해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본인이 직접 수령해가라는 이해할 수 없는 지침을 내려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CBS 김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만 10세에서 만 18세 미만 여성 청소년들에게 택배로 여성용품을 배달해주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원 대상 연령은 만 11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할 것과 택배가 아닌 본인이 직접 수령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이 지침은 특히 지자체들이 사춘기 청소년들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한 것과는 달리 신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아동복지시설 등에 여성용품을 비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청소년만 이를 가져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전주시 관계자입니다. 보건소로 직접 가거나 세가동센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수령을 해가려면 아이들 눈치도 봐야 되고 처음에 무료급식 할 때 애들 상실감 가진 것과 똑같은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지급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주시는 만 10세 이상부터 여성용품을 지원해왔지만 복지부는 지원 대상을 만 11세 이상부터로 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대로라면 만 10세 이하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이 혜택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여성 청소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진경입니다. 입양된 지 2년 만에 참혹하게 숨진 경기도 포천의 6살 어린이는 사망하기 두 달 전부터 양부모로부터 매일 밤에 테이프로 묶여서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부부는 D양이 숨지기 두 달 전부터 식사량을 줄였고 매일 밤 테이프로 D양의 손발과 어깨를 묶어놓고 잠을 재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에도 자신들은 고향에 가면서 D양은 3일 동안 아파트 작은 방 베란다에 묶어놓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양 부모와 동거인 C양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내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부부가 지난달 딸을 바닥에 한 차례 떨어뜨린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날씨를 이수경 기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화요일인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한 날씨로 시작하면서 철원 등 일부 강원 내륙에서 첫 서리가 관측이 됐는데요. 이번 주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아침 기온은 조금씩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는 조금 높아서 대부분 20도를 넘는 기온이 예상됩니다. 서울과 부산은 낮 기온 22도, 춘천과 대전, 광주 21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내일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하늘의 구름량은 많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일부 중부지방에서는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분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가끔씩 구름이 많은 날씨 속에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서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임형섭, 임승선, 기술 최동철, 아나운서 박명규였습니다. CBS 나종합 뉴스 남양유업 다운이 아이오페 제공이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화요일 CBS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김인주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불법 조업 단속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 발칸포 사용을 허용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산과 판매가 중단된 갤럭시 노트 7을 이미 구입한 고객들에게 교환과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중국 삼성이 갤럭시 노트 7의 판매를 중단하자 중국 매체들은 이 소식을 크게 보도하며 삼성 깎아내리기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을 권유한 데 이어 대량 탈북 대비책 마련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고 백남기 씨의 사인과 부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해경 고속단정을 중국 어선이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폭력을 사용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발칸포 등 공용 화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구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경은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사문화된 규정을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안전처 해양안전본부 이춘재 조정관입니다. 정당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공용 화기 사격뿐만 아니라 경비함정이 직접 중국 어선을 충격하여 제압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법규상 함포 등 공용화기 사용은 가능했지만 살상력 때문에 실제 단속 현장에는 사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속단정 침몰을 계기로 총기 사용 면허를 받고 보다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경은 또 우리 수역을 벗어나 도주할 경우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작전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중순 중국 어선들이 저인망 조업을 재개하면 해군과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용의선박이 조업 중이라는 중국 측의 통보를 받고 해상에서의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피의자를 반드시 검거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 확충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어 물리력 강화로만 불법 조업 단속이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입니다. CBS 뉴스 구병수입니다. 삼성전자가 생산과 판매가 중단된 갤럭시 노트 7을 이미 구입해 사용 중인 사람들에게 모레부터 교환과 환불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내용의 후속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삼성의 다른 기종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3만 원 쿠폰을 지급해 자사 스마트폰으로의 교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용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산 중단에 이어 오늘 판매까지 중단된 갤럭시 노트 7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은 대략 50만 명 정도입니다. 첫 판매 중단 전에 샀던 40만 명과 지난 1일 재판매 시작 후 사간 10만 명 등입니다. 삼성은 이들에 대해 교환과 환불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S7이나 엣지, 노트5로 바꾸면 차액을 환불하고 3만 원짜리 쿠폰을 줍니다. 삼성폰으로의 교환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LG나 애플 등 다른 제조사 폰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3만 원 쿠폰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교환하지 않고 환불하려는 사람에게는 노트7 값을 전액 돌려줍니다. 앞서 삼성은 오늘 아침 우리나라와 중국에서의 노트7 판매를 중단하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 하던 신형 노트7으로의 교환도 멈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관계자입니다.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국가표준원도 삼성 발표와 동시에 판매와 교환을 중지하고 기존 제품의 사용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에서는 노트7을 사용하거나 충전하지 말고 수화물로 붙이지도 말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용훈입니다. 중국 삼성도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7의 중국 내 판매를 중지하고 전량 리콜에 나섰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리콜 소식을 크게 보도하며 삼성 깎아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국가질검 총국은 갤럭시 노트7 발화 사건과 관련해 중국 삼성이 전량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물량은 삼성이 중국 본토에서 판매한 갤럭시 노트7 전량으로 19만 900여 대입니다. 이번 리콜은 오늘부터 적용되며 중국 구매자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갤럭시 노트7을 새 휴대전화로 무료 교체한 뒤 차액 환불과 함께 300위안의 쇼핑 쿠폰을 받거나 아예 갤럭시 노트7을 반납하고 전액 환불받는 방법입니다. 반납할 경우 택배 비용까지 모두 삼성이 부담합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삼성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혹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매체들은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가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의 이런 반응은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을 치켜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을 깎아내리려는 중국 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김선경입니다. 코스피가 갤럭시 노트7 판매를 중단한 삼성전자 주가의 폭락 영향으로 203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삼성전자가 8% 넘게 급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4.89포인트 내린 2031.93의 장을 마쳤고 코스닥 지수도 4.1포인트 내린 670.64의 장을 종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원 오른 1120.4원에 마감했습니다. 최근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을 권유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대량 탈북 대비책 마련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염두에 둔 행보를 지속함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장관순 기자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탈북을 권유했습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북한은 동족 대결의 도끼를 쏟아냈다면서 거친 욕설을 동원해 박 대통령을 비난했고 야권에서도 선전포고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열흘이 지나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한 발짝 더 강경하게 나아갔습니다. 선전포고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대량 탈북 대비책 마련을 정부에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탈북민은 통일의 시험장입니다. 관계부처들은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박 대통령은 또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 등 심리전 강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사실상 북한 정권의 붕괴를 염두에 둔 이번 언급은 북한의 극렬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의 여지를 지속적으로 없애는 행보라는 점에서 야권의 비판도 예상됩니다. 박 대통령은 한편 국무회의에서 노동계의 성과 연봉제 반대 파업을 겨냥해 기득권 지키기 행태라고 거듭 비난했고 일부 부작용에 지나치게 과잉 반응하면 안 된다며 김영란법을 옹호했습니다. CBS 뉴스 장관순입니다. 한미 양국의 외교와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장관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우리 측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이 각각 참석합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질적으로 변화된 엄중한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외교적 압박 등 광범위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백 씨의 사인과 부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백 씨가 공권력에 의해 외인사했음에도 사망진단서에는 병사로 기록됐다며 외압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과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입니다. 혹시라도 저 병원장이 어디 청와대나 경찰에서 외압받은 적은 없습니까? 제가 그때 그 마침 해외 UAE 출장 중이어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진단서를 작성한 백선화 교수는 그러나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유족들을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백선화 교수입니다. 사망의 원인을 가족들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비인간적인 행위를 교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어? 사실과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신입니다, 맞아! 의사 맞습니다. 여당은 이런 야당의 주장에 맞서며 백 씨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특검이 아닌 부검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그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는 부검을 해서 사망 원인을 분명히 가려두는 게. 오늘 국감에서는 뇌종양 전공인 백 교수가 뇌출혈 전공의의 부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자신이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던 수술을 이례적으로 백 씨에게 제안하고 집도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CBS 뉴스 김수영입니다. 고 백남기 씨의 유족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인과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 기자와 보수단체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유족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자 김모 씨와 자유청년연합대표 장모 씨, 만화가 윤모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차 전 단장 외에 미르 K스포츠재단 법인, 미르재단 대표와 이사진, 전경련 회장단과 사회공헌팀 관련자도 고발됐습니다. 입양한 6살짜리 딸을 테이프로 묶어 17시간 동안 내버려둬 숨지게 한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지난 추석 연휴에는 홀로 아파트 베란다에 묶인 채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양부모에게 입양된 6살 A양은 숨지기 두 달 전부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또 매일 밤마다 테이프로 손발과 어깨를 묶인 채 잠들었습니다. A양의 양부모는 식탐이 있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아이를 학대했습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에는 3일 동안이나 홀로 작은 방 베란다에 묶여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했습니다. A양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 자신의 집에서 17시간 동안이나 테이프로 묶인 채 방치되다 끝내 숨졌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 송명수 강력팀장입니다. 네, 네, 지금 그 생각하면은 아주 그냥 멍해지고 어른을 얼마나 원망하다가 얘가 죽어갔을 것 같겠습니다. 이번 사건같이 마음이 아픈 사건은 없었어요. 양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몸이 매우 쇠약해 계속 학대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과수는 6살짜리 아이가 기아 상태에서 17시간 동안 묶여 있으면 저체온증이나 질식으로 숨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부모는 아이를 살해해 시신을 불태운 뒤에도 태연하게 실종신고를 하고 포털사이트에도 아이를 찾는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양부모와 동거인 등 3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변희철입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부부가 지난달 딸을 바닥에 한 차례 떨어뜨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두개골이 골절된 사실이 확인될 정도로 딸이 다쳤는데도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5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울산 태화시장에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차관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상인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울산 CBS 반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원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오늘 오전 일행과 함께 찾은 울산 태화시장은 상인들의 송토장으로 변했습니다. 송 차관은 울산시청에서 태풍 피해 복구 사항을 보고받은 뒤 태화시장으로 이동해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송 차관 일행은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상인들 반발에 부딪혀 봉사활동을커녕 꼼짝 달싸가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피해지원 대책이 소원한 것 아니냐는 상인들의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태화시장 상인들입니다. 게다가 전날 정부가 선포한 특별재난 지역에 울산에서는 중구를 제외한 북구와 울주군만 지정된 것도 불만을 더 키웠습니다.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과 송원석 기획재정부 2차관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영세 상인들 좀 살려주십사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지. 예. 복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다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가지고 재원 조치는 될 거예요. 송 차관 일행은 결국 태화시장에 도착한 지 30여 분 만에 자리를 옮겨 인근 우정시장에서 1시간가량 봉사활동을 하고 떠났습니다. 울산 중구에서 태풍 피해가 가장 컸던 태화 우정시장은 점포 310여 곳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가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반웅규입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이틀째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에 불참한 화물차에 돌팔매질을 하거나 물병을 던지는 등 운송을 방해하고 있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현재 불법 행위로 경찰에 연행된 화물연대 조합원만 3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날 12시 59분쯤 경북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45살 이모 씨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5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5살 김모 씨 등 운전자 2명이 숨졌고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하고 심야 고속도로를 질주한 화물차 운전자들과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화물 운송 영업소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 운송 영업소장 김모 씨, 운전기사 김모 씨 등 18명을 입건해 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어서 날씨를 김수진 기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아침 저녁 공기가 부쩍 차가워지면서 더불어 일교차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파주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7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졌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타난 곳이 많았는데요. 당분간 목요일인 모레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고 특히 내일 오전까지 찬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체감 기온을 좀 더 끌어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옷차림 계속해서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춘천 10도, 청주와 전주, 대구 12도의 분포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원주, 청주 20도, 광주, 대구 22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과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만 중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또 경북 동해안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중서부 지방으로는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탁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CBS 노컷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아이패드 등 모든 스마트 기기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오늘 밤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에 향배를 가늠할 이란 원정전을 치릅니다. 대표팀은 6번의 원정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이란 징크스를 이번에 깬다는 각오입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정팀 지옥이라는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한국 축구는 단 한 번도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6경기에서 골을 넣은 선수도 1977년 이영무와 2009년 박지성이 전부였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11시 45분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이란 징크스 깨기에 도전합니다. 한국은 2승 1무 이란과 동률이지만 골 득실에서 밀려 A조 2위에 올라있습니다. 이란을 이기면 A조 선두에 오릅니다. 무엇보다 앞선 3경기에서 보여준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란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란 원정 첫 승을 챙기겠다는 각오입니다. 구자철 선수입니다. 항상 이란은 움크려 있다가 하나의 찬스, 한 번의 찬스로 인해서 한 골 승부를 펼쳤던 기억이 많은데요. 그러한 교훈을 저희가 잊지 말고. 이란의 견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허술한 연습장을 제공하는가 하면 기자회견에서는 구자철의 독일 언론과 인터뷰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원정 경기. 하지만 이란 원정 징크스를 깨야만 9회 연속 월드컵으로 향하는 지름길로 향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김동욱입니다.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높아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시범사업 지역인 한강로 2가 지역은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오피스텔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는 160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 충정로역 지역 역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학교 이전 사업 등과 관련해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청현 인천시 교육감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도록 폭력배를 사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병원 직원 아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 직원과 폭력배 등 성인 남자 7명을 학교에 보내 가해 학생들을 때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임기상, 임승선, 기술 조병권, 아나운서 김윤주였습니다.